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술, 담배도 맘 놓고 못하고 참 불편하다. 그래서 못 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황금 이 휴일인데 나가서 골프도 하고 놀려고 하니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금주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네, 금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다닐 수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또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주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핑계이고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왜, 무엇이 불편하길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가?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고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척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나만의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내가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려고 해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희덕거리면서 있으려고 하니까 은근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갑니다.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경제 문제로 쓰러져 가고, 가정 문제로 쓰러져 가고,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아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찜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와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그것을 발견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아니 이미 죽음이 나를 통과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 한 사람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조상과 똑같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2라운드가 멋지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한 사람들은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갑갑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죄와 아직 정면으로 승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고상함, 인간의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상상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우리가 담고 다니는, 우리가 모시고 다니던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릴 수 없고 어둠과 슬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신나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슬프게 울어야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을 하라고 계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하죠. 네. 아, 나는 못하는 놈이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근본이 아주 질이 나쁜가 봐 라는 이 죄의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길이 없구나. 유일한 길인 이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또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아직은 신약 성경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서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신서를 하나씩 쓰고 나중에 이게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이란 말은 신약이란 단어 때문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부르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구약 성경의 증거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한 의를 예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구약이,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의롭다는 말은 한자로는 떳떳하다, 옳다,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참 감이 안 오는데요, 바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떳떳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의롭다는 말씀인데요, 원래 성경 언어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소라는 말은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죄인이 끌려왔는데 그 죄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주는 그 특사와 같은 그런 선포가 바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떳떳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열렸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옮겨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바르다, 너는 떳떳한 존재라는 그 선포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의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 멕시코인, 미국인, 캐나다인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국적과 민족과 인종과 학벌과 재력과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말은 빚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나중에 그 빚 때문에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에 끌려나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지나가던 친척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악에게 매이고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렸을 때 그것은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 온 인류,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길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간과하시단 말은 제가 못 본 척 하다란 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완악한 바로는 아무리 해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죠. 죽음의 천사를 온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지바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애굽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집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의 초태생들이 첫째가 다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묻어있는 경우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다는 말 유월이라는 단어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그 계기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찾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마음은 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이 말은 심장이면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 나를 위해 흘려주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1900년 무렵에 1900년대 초에 강화도 북부 해안에 홍이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원래는 전통 유학자 출신이어서 지식도 많으시고 땅도 많고 아주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부자였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 치고 이분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훈장님이셨던 박능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훈장님을 따라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1장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이 데나리온, 백데나리온인가 빚진 종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야단 맞고 곤경에 처한다는 비유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종순인이라는 교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빚쟁이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부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돈 갚으라고 재촉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 이자를 높이려고 그러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종순일 씨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문서를 모두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전도사님이 증인이 되어서 기록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서를 계속 들여다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못 본 척 하시기 위해서 불살라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을 못 본 척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매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과 저주와 그 멸망을 계속해서 연기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작정하시기를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시하기로, 간과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회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봐주시겠다고 결단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제스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허물과 패역과 가증함과 추악한 것과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헌신하지 않는 것과 낮아지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입혔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복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로, 영원한 행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